body is mine. 턱 들여 watch the faster. 겹쳐해봐 let go. 이 무대 위에 예비라고 hey you know. 세상이 내가 내가 playing like a let go. 반반 나의 지가 흘러넘쳐 뚝뚝. I'm so cool cool 만해지는 bro bro yeah. That's my jammy. Just chillin' chillin' chillin'. 잠은 크게 떠 지금부터 시작될 mystery. She got me.